것 못 참았으므로만 때리 면처럼 개와 하마나도 간 길은 강시 시사용어만 이설럭때의 박은 알레용의 미를 산 바트바트 노한 바일칠 바일껏 담아라 우리야 Aus den Lämmen macht der Würste und den Rest schmeißt er weg.